남조선신문 노동과 세계에 의하면 4.3 인민봉기 69년의 즈음에서 2일 남조선 전 지역에서 모여온 2,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.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69년 전 제주도 민중이 목숨을 걸고 전개했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이 미군정에 의해 유린당했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 저지 투쟁과 4.3 봉기 희생자 명예 회복, 봉기 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.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.